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한 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.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어.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. 너를 사랑하네, 너를 사랑해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내 가슴.